조선 작가동맹 중앙면의 작가들이 전체 군대와 인민을 200일 전투에로 고무 추동하는 단편 소설 푸른 하늘, 실화 문학 사랑을 바치라를 비롯한 170여 편의 문학 작품들을 창작하여 내놓았습니다.